일곡의 마음 선율이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평양은 나의 심장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도근 작사, 솔명순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칠습이 198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주체의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시켜 우리 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향도성으로 높이 격찬하면서 향도성이 빛나는 우리 평양, 조선의 심장 평양에 대하여 긍지 높이 노래한 서정가요입니다. 가요에서는 서박하면서도 생활적인 시 형상들을 통하여 평양이 왜 우리 민 모두의 심장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 넘치는 곳, 그리고 부르고 못 잊어 부르는 나의 운명 모두 다 맡기고와 같은 시행들은 서정 쪽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일반화하면서 그것이 깊은 서정 속에 전위민족 감정으로 승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빛나는 우리 평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그대로 펼쳐 보이고 있는 가사 형상은 그에 맞게 구사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인상 깊게 돋워집니다. 선율 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거의 모든 소절의 강박에 점 4분 소리표가 놓이면서 행복을 담아 싣고 끝없이 출렁이는 대동강의 물결인가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마음껏 희망을 꽃피우는 우리 민의 설레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양은 격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아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애국 애민의 불멸의 노고를 뜨겁게 전하며 사회주의 조선의 심장으로 인민의 만복이 넘쳐나는 행복의 무릉도원으로 온 세상에 찬열이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요는 날로 개화만 바라는 평양의 내일과 더불어 끝없이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가요 사랑하자 나의 저구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메란 작사 림대솔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4 1995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주체의 사회주의 저국에 대한 우리민들의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높은 긍지와 자랑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어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빛내어 나가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본의 사학자로 된 손율은 가사의 뜻깊은 사상적 내용과 개성이 뚜렷한 시적 정서에 맞게 격정이 넘친 음악적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손군의 복음으로 사회주의 조선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며 강성번영의 내일을 향하여 옥색에 전진해가고 있는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아침 해가 찬란하 다음 순서로 예쁘니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예쁘니 얼마나 아름답고 친근감을 안겨주는 이름입니까? 그 이름만 새겨보아도 활짝 피어난 한떨개 꽃처럼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안겨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부르며 사랑하는 예쁜이의 이름과 모습은 단순히 화려한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영웅의 숭고한 덕심이요 아름다운 정신 세계인 것입니다. 박영순 작사, 안정호 작곡인 예쁜이. 이 노래는 미제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 땅크를 까부신 한 간원의 영적 투쟁 모습을 주제로 하여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의 서정적 주인공인 간호원 예쁜이는 흔히 볼 수 있는 부드럽고 인정미가 많은 소박한 조선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내심적인 요성이 어떻게 되어 불보다 더 뜨겁고 강철보다 더 굳센 인간으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천대와 멸시 속에 헤매던 우리 여성들에게 참다운 새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과 인간의 자주적인 전원과 행복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 한 오문이 조국에 대한 애착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불비에 쏟아져 내리는 전선에서 그는 우리 인민군 군인들에게는 다시만 누이였으며 침략자 원수놈들 앞에서는 한몸이 그대로 조국을 지키는 성세이고 방패였습니다. 이렇듯 영웅의 한생은 짧았으나 그의 정신세계는 가장 감높고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그의 녹슨 오늘도 우리의 심장 속에 영원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예쁘니 이 노래는 시대의 미감에 맞는 새롭고 특색 있는 음악 형상으로 하여 우리 민들에게 강한 정서적 감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원수 경멸을 위한 투쟁에서 위원을 세운 것을 서술하였지만 선율에서는 다른 노래의 선율과는 달리 처녀들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밝고 명랑하면서도 따뜻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